Like you're something 소리도 없이 저와 촉촉히 마치 꿈 같은 motion 눈을 뗄 수도 없이 바라봐 가만히 부드러운 손길로 날 두드려 한순간 퍼지는 그 물결은 처음 마주보는 세상에 눈을 떠 꼼짝 못하게 점점 날 적셔 너는 한 방울씩 drip drop 나에게로 번져와 내 말랐던 마음 위로 비가 되어 내려와 손 쓸 수 없는 파도처럼 더 세게 밀려와 나름 뻑적셔 drip drop 어느새 가득 차 난 주저 없이 너에게로 dive 늘 꿈꿔왔던 너에게로 dive 이제 알 것만 같아 사막 그 너머 끝에 펼쳐져 푸른 scene I'm falling through 평안해 찍는 silence 누구도 찾을 수 없게 깊이 더 깊이 투명한 그 빛으로 날 물들여 넘칠듯이 부푸는 이 감정 너를 몰랐었던 세상은 다 짚어 더 오래 가까이 손을 뻗어 너는 한 방울씩 drip drop 나에게로 번져와 내 말랐던 마음 위로 비가 되어 내려와 손 쓸 수 없는 파도처럼 더 세게 밀려와 나름 뻑적셔 drip drop 난 주저 없이 너에게로 dive 늘 꿈꿔왔던 너에게로 dive 좀 더 깊이 너에게로 dive 늘 꿈꿔왔던 너에게로 dive 깊이 너에게 빠져가 물 속에 잠긴 듯 평화로운 이 느낌 너 마치 고요히 내 몸까지 다독이는 비같이 아득해 이제 모든 걸 더는 의미 없는 걸 너와 함께 꿈을 꾸는 이 순간 I can die I'm diving into you 너는 촉촉하게 drip drop 나의 안에 스며와 내 안에 스며와 따스해져 너의 위로 주는 거